푸른 밤 종현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엠마 모라노라는 할머님은요, 올해로 115세라고 합니다. 아주 독특한 장수 비결을 공개했다고 하죠. 첫 번째, 하루에 3개씩 10대부터 꾸준히 먹은 날계란,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남자를 최대한 멀리한 독신 생활이 그 비결이라고 하죠. 우리 푸른밤 가족들은 모두 무병장수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날계란만 드시면 돼요. 힘내십시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독신 생활의 의미는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누군가에 의해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걸 최대한 피하고 최대한 내 시간을 또 즐기고 만족하면서 살았다는 거. 나를 위해서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지만 가끔은요,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는 거 괜찮지 않을까요? 2월 24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2월 24일 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Coldplay의 The Scientist. 이 곡은 김수영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네, 서영이님이 이런 무병장수라면 사양하겠습니다. 흑 하셨어요. 그래요, 독신 생활하면 무병장수한대요. 정현정님, 2년 동안 일했던 직장을 이 사람 얘기하기 전에 그 오프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날계란 먹으면 뭐지? 날계란 먹으면 정말 좀 건강해지나요? 독신 생활. 자, 독신, 이게 포인트였어요. 독신 생활 비결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독신 생활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그 뭐냐 그 뭐 독신 말고 상대방이 있어야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던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의 건강에 대한 잔소리를 해주어서. 좀 수치로 봤을 땐 심각하던데요, 차이가? 5년 이상 나던데? 독신과 커플의 그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그 연도 차이가 뭐 한 10년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 본인이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독신이든 커플이든. 정현정님, 2년 동안 일했던 직장을 이번 주까지만 나가고 그만둡니다. 앞으로 뭘 할지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확실한 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아갈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이기적인 마음 필요한 거겠죠? 하셨습니다. 그래요, 필요합니다. 우리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 이거는 이기적인 마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뭔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뭐 직장을 이번 주까지만 나가고 그만둔다라는 건 이기적인 선택은 아니에요. 뭐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다시 일을 시작하시겠지만, 그 시간 동안 본인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또 앞으로 또 본인을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더 라디오 시즌2 끝장 토론 함께하는 날입니다. 소란의 고영배 씨 오세요. 커피 소녀는 앨범 작업 때문에 잠시 미국을 가셨어요. 미국 남자. 오늘은 고영배 씨가 혼자서 독점을 하실 거예요. 영배 타임이 있나 없나 기대를 해주시고요. 폭주하지 않을까 걱정을 해보는데, 마취제를 가져왔어야 했는데, 진정제 이런 것들. 잠시 후에 고영배 씨 모셔오겠습니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삼성 정밀화학, 비상교육, 인터파크 투어, 넷마블 게임즈, 킹목달, 터키항공, 르노삼성자동차, 한국미즈노와 함께합니다. MBC FM4U 푸른밤 종현입니다는 뮤직앱 비트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홍대에 왔습니다. 요즘 음악 카페가 워낙 붐이라 가볼 곳이 많거든요. 언제나 음악이 머물고 있는 곳들이니 하나도 빼놓지 않고 가볼 생각인데 글쎄요, 시간이 허락할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 가볼 곳은 어떤 분의 추천으로 선택해봤는데요. 그분의 정체는 바로 음악적인 흥을 몸으로 표현하는데 주저함이 없으신 분이죠. MBC 라디오의 김모 PD님입니다. 이곳의 주요 장르는 록과 헤비메탈. 원래 83년부터 2006년까지 20년 넘게 이태원에서 록 마니아들에게 인기를 모았던 곳이었는데 2년 전인 2013년 홍대 극동방송국 부근으로 자리를 옮겨서 부활했다고 합니다. 제가 가게의 재오픈에 무려 부활이라는 단어까지 쓰는 이유. 과거 이태원에서 썼던 음향 장비를 그대로 가져와서인데요. 그래서 간판에 적힌 상호 앞에도 이태원이라고 써진 세 글자를 볼 수가 있죠. 기왕 여기까지 찾아왔으니까 저도 록 음악 한 곡 신청해봐야죠. 요즘엔 이 밴드의 노래가 특히 많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저도 대세에 따라 한 곡 신청해봅니다. Muse, Time is Running Out. 네,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뮤즈의 Time is Running Out 이었습니다. 라이브 버전으로 들으셨어요. 멋있죠? 떼창. 이 노래 너무 뭔가 극적인 것 같아요. 후렴구 나올 때 뭔가 끓어오르는 무언가를 느끼죠. 임정민님, 김모 PD님의 음악이 머문 자리들인가요? 하셨습니다. 아, 목소리로 함께 하셨어요? 금방 들으셨어요. 김모 PD. 오, 지금 또 웃음소리가. 많은 이야기를 풀어준다고 하셨어요. 그 변수탁 작가님이, 배 작가님이 여러 가지의 김모 PD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하겠다 하셨는데 오늘 바로 전해주셨네요. 2936님, 오늘은 진짜 공부하기 싫은 날이에요. 뭔데 이렇게까지 지치고 예민해지는지. 그래서 오늘은 가고 싶은 여행지 스크랩해놓은 파일을 보고 읽고 싶었던 책도 읽고 공부하느라 흘려들었던 푸른밤도 제대로 들어보려고요. 물론 시간은 금이지만 이렇게 쉬는데 몇 시간 투자하는 것도 괜찮겠죠? 하셨습니다. 아, 시간은 금이죠. 아, 근데 뭐 모두가 갖고 있는 금인데 뭐 어때요? 좀 나한테 투자하면 어떻습니까? 어휴, 고영배 씨가 오셔갖고 밖에 계셨네. 깜짝 놀랐네. 오늘따라 더 매력적이네요, 고영배 씨. 머리가 많이 풀렸어요. 어쨌든 그래, 시간은 금이에요. 그러니까 잘 쓰시되 그 투자를 아끼지 말라고요. 나에게 그 금을 투자하는 걸. 뭐 회복도 해야죠. 그만큼 또 치열하게 쉬시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회복은 충분히 하시길 바랍니다. 5569님, 지금 5개월 된 아들내미 재우고 푸른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남들 다 자는 시간에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신랑이 너무 보고 싶어요. 마누라랑 아들 위해서 열심히 하는 우리 남편. 힘내요. 사랑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요. 지금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가족을 위해 또 여러 뭐 본인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겠지만 가족을 위해서 또 일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힘내시고요. 남들 이렇게 편하게 있을 때 고생하고 일하면서 얻는 것들이 또 분명 큰 뭔가 힘을 줄 겁니다. 뭐 고생을 하시면서 이렇게 뭐 시간을 보내시는 만큼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뭐 큰 본보기가 될 거예요. 저도 그러길. 우리 가족들 지금 자고 있나? 5143님, 쫑디 오늘 아침에 고데기 작동하다가 펑 하고 터졌어요. 만화에서 나올 법하게 손이 시꺼먼 수검댕이가 됐어요. 알고 봤더니 합선 됐더라고요. 많이 다치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쓰라리네요. 그리고 손을 아무리 계속 씻어도 시커먼 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푸른밤 청취자분들께 저처럼 되지 푸른밤 청취자분들 저처럼 되지 않게 전기 제품 꼭 조심히 다루세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안 다치셨다니 다행이네요. 저도 예전에 이런 적 있어요. 그 휴대폰 충전기 꼽다가 갑자기 펑 하면서 그때도 좀 깜짝 놀라고 저도 새카매졌는데 많이 안 다치셨다니 다행이고요. 우리 가족분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기제품 사실 무지하잖아요. 대부분 전기제품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코드 사용해야 되고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우리 가족분들은 이런 일 없길 바랍니다. 그게 참 문제라고 하던데, 문어발 코드 사용. 여러 개 코드 꼽고 또 멀티탭도 연결해서 또 꼽고 이게 되게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가족분들도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사연 하나 더 보겠습니다. 김보람님, 지금 친구들이랑 해 뜨는 거 보러 정동진 가는 길이에요. 제 인생의 반을 함께 보낸 친구들과 처음으로 떠나는 여행이라 두근두근하네요. 오늘 꼭 해 뜨는 거 봤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당신들, 오늘 나와 함께해줘서 고맙소. 20대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많이 지친 것 같은데 힘들어도 쓰러지지 말고 힘냅시다 하셨습니다. 친구분들과 해 뜨는 거 보러 가셨군요. 낭만적인데요. 저도 사실 친구들과 해 뜨는 거 보러 간 적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 추억 만들고 오시고요. 20대 후반으로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뭔가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시기잖아요. 치열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10대 후반도 19살 이때도 중요하지만 20대 후반에 어떻게 보면 내가 사회적 입지를 어떻게 다지느냐 거의 초석 이런 것들을 좀 보는 시간인 것 같은데 서로 위로를 하시고 힘이 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추억 많이 쌓고 오세요. 노래 듣겠습니다. 노래는요, 장재인의 환청, 이 곡은 나시와 함께 했습니다. 숨은 것들이 말야 날 참 많이 변하게 했잖아. 날 잠재우고 두 손 묶고 손 얻은 방에 가둬놨잖아. 잃어버린 시간의 조각들, 내가 버린 사랑의 기억들 삭제되고 버려진 채 껍데기만 남았잖아. 장재인의 환청 들으셨습니다. 나시오와 함께한 곡이었어요. 이슬기님 신청곡이었습니다. 1087님, 올 3월에 결혼합니다. 결혼하면 타지역으로 가게 돼서 2월까지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지금 5년간 함께 일했던 직원들과 작별 선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되는데 걱정도 되고 기대되네요 하셨습니다. 이동하시는군요. 잘 가시고요. 5년간 함께 일했던 직원들. 사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뭔가 되게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불안함이 더 클 것 같은데 문자에선 그런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네요. 그리고 뭔가 믿음이 굳건하신 것 같은데 잘 가시고 연락도 계속 하시면서 좋은 관계 유지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결혼 축하드려요. 3255님, 오늘이 사위 생일이랍니다. 작년 12월에 결혼을 했는데 딸아이가 미역국 끓여줬겠죠? 착한 사위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아이쿠야, 12월 달에 결혼을 했으면 아직 뭐 세 달이 안 된 건가요? 세 달 좀 지났으려나요? 어쨌든 걱정이 참 많이 느껴지는 문자네요. 딸아이가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지금 결혼해서 잘 지내고 있을지, 뭐 또 사위 미역국은 챙겨줬을지, 싸우진 않을지, 이런 걱정이 많이 있으실 텐데 내일 전화하셔서 직접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주시면 사위도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요? 아, 내가 좋은 아내를 얻었구나, 좋은 가족을 얻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자, 푸른 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오픈런으로 진행 중인 연극 라이어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코엑스 아트홀이고요. 우리 가족들은 3월 8일 일요일 오후 3시 공연 보실 겁니다. 국립국악관역악단과 하림, 스페셜 게스트 김연우가 함께하는 좋은 밤 콘서트 야호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이고요. 우리 가족들은 3월 12일 금요일 오후 8시 공연 보실 겁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더 라디오 시즌2 끝장 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FM for you. 농담을 잘하든 못하든 정색을 하든 말든 무조건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좋다라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았습니다. 왠지 좀 짠하죠? 남 얘기를 잘 들어줘서 좋긴 한데 진지한 성격 탓에 농담도 잘 이해를 못하고 가끔 정색하는 커피 소년을 선택한 그런 분들이 47% 1위 하셨어요. 그래서 커피 형님이.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은 커피 형님 안 계세요. 대박. 만약 커피 형님이 지구 반대편에서 모니터를 하고 계신다면 미니로 1위 수상 소감을 보내주십시오. 더 라디오 시즌2 끝장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 네, 오늘 이분의 동무대 기대도 되지만 심히 걱정도 되네요. 소란의 고영배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밴드 소란의 보컬 고영배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보다 톤이 한 두 키 정도 높아요. 아니, 나 사실 피곤해요. 아, 거짓말. 너무 힘들어. 두 음 정도 높아. 지금까지 12시 정각까지 합주. 아, 정말요? 연습하고 그 전까지 또 음원 발매 때문에 준비하고. 음원 나와요? 또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3월 5일인 거 혹시 아세요? 3월 5일이에요, 예. 심지어. 12시? 새벽 밤 12시. 우리는 아마 낮일걸요. 난 몰라. 12시. 네, 그럼 푸른 밤에서 또 우리도 밤 12시 하고 싶다. 아니요, 괜찮아요. 종현 씨 힘 좀 써줘요. 아니,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꽂아줘. 아니, 당연히 틀어드리죠. 지금 나오면. 몰라. 나 그걸 모르네. 생각해보니까 3월 5일에 나오고요. 되게 좋아요. 옛날에 내가 종현 씨 핸드폰으로 되게 좋다고요? 그 노래. 되게 좋아. 자기 입으로 되게 좋아요. 너무 좋아. 깜짝 놀라요? 나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뭐요? 나 음원 강자 되면 어떡하냐. 아, 왜 그게 뭐 걱정이에요? 되면 좋죠. 아, 나 진짜 그러면 될 만하지, 될 만해. 나 진짜 나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봄이 될 때마다 막 벚꽃이 내려. 막 이렇게 나오고. 너무 좋아. 가여운 고양이는. 아. 가여운 고양이 왜 나오는 거야 그 노래 가사에서? 그럴 듯하잖아. 이 가은님, 커피 형님이 없으신 이 상황에서 네. 쫑디와 빵배의 고삐가 풀릴까봐 심히 걱정이 되네요. 피디님 양복 준비 급 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종현 씨가 오늘도 너무 네. 너무 진짜 아파 보여. 왜요? 살이 왜 계속 이렇게 빠져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도. 지금 네. 그 얘기해봐요. 그 뭐야 앨범 솔로 앨범 나오기 전하고 네. 지금하고 몸무게 몇 킬로 차이나요? 아 글쎄 그냥 그렇게 차이를 하면 뭐 한 3, 4kg밖에 차이 안 날 거예요. 네, 그 정도는. 그래요? 근데 그 전과 훨씬. 근데 그 전에도 되게 말랐었잖아. 3, 4kg 쪘을 때도. 그렇죠. 아 근데 좀, 아, 좀 복귀가 돼야 하는데 안 되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치킨을 좀 먹어야겠어요. 예스. 예. 기념일이다 오늘. 치킨 야식, 기념일. 야식 치킨 기념일. 아 근데 지금 막 이렇게 셔츠 검은 셔츠를 입고 계신데 네네. 너무 막 많이 남아 보일 정도로. 아 이거 원래 좀 큰 거예요. 아, 큰 거 샀어? 네네. 네. 어이, 근데 영배 씨 오늘 좀 뭔가 좀 다르다 싶었는데 가르마를 바꾸셨어요? 가르마를 원래 이제 좌에서 우로 네. 넘기니까 오늘 좌 우에서 좌로 어허. 했습니다. 이게 네. 여자분들 아마 아실 텐데 한쪽으로만 계속 가르마를 했더니 거기가 자꾸 그 막 넓어져. 빠지는 것 같은. 네, 여성분들이 아신다고요? 그걸? 여자분들이 왜 항상 같은 쪽으로 가르마하면 그쪽에서 다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작가님도 끄덕끄덕하시네요. 작가님 좀 심각하더라고 지난 번에.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내가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 지난번에 그 뭐야 불빛 밑에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 무슨 말이야?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지금? 아니, 그런 식으로. 아니 어두운 데서 보면 견딜만해. 아, 견딜만한 건 뭐야?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반대로 예 한번 바꿔봤습니다. 여성분에게 정말 어때요? 농담이 지났죠. 이쪽이나요 저쪽이나요? 네? 이쪽이나요 저쪽이나요? 둘 다 근데 지금이 좀 더 부드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쪽 가르마는. 그럼 저도 오늘 좀 방송 좀 부드럽게 할게요. 아, 그래요. 예, 예. 자 근데 이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부드럽게 오늘 방송하실 영배 씨 꼴등하셨어요. 이게 뭐야? 말도 재밌게 하고 대화도 잘 통해서 좋긴 한데 남 얘기 뚝뚝 끊고 막 혼자 말이 너무 많은 영배. 16%밖에 안 나왔어. 10명 중에 둘도 형을 안 좋아하는 거죠. 종현 씨는 성격이 차는데 대화할 때 기승전 지 얘기 지 자랑만 실컷 하는. 성격도 근데 되게 좋은 것도 아닌 걸로 우리가 선을 그었는데도 그쵸, 그쵸. 성격 별로인 성격 걸로. 별론데도 37%. 그러니까 37% 거의 거진 네 명이 듣고 싶 내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지. 그니까. 근데 우리 아까 종현 씨가 리드해서 읽어 주시긴 했지만 네. 요즘 세상은 진짜 들어주는 게 이렇게 최고인가 봐. 맞아요. 필요한 시간이 그러니까 요즘 세대가 너무 본인 얘기만 많이 하고 네. 나 알아줘. 자기 PR이라고 하지만 다들 그러니까 좀 소통이 사라지는. 지금 저한테 직접 제 흉 보시는 거예요? 맞아요. 소통을 좀 해요. 아니 피드백을 좀 들으란 말이에요 고영배 씨. 조근조근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다 내 얘기인데 막 딴 사람 얘기처럼 흉을 아유, 보네. 아니에요 흉이라니요. 아니 그럼 오늘은 장난이에요, 그럼 제가 장난. 종현 씨 얘기 들어주는 방송 할게요. 진짜요? 아유 내가 DJ인데? 요즘 고민 있어요 종현 씨? 아 고민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해줄게. 아 요즘에 제 고민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그게 고민인데 어떻게 풀어주실래요? 한숨밖에 안 나오죠? 야, 그걸 내가 어떻게 풀어야 돼요? 아니 뭐 근데 이런 네.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현 씨는 솔직히 지금 살이 많이 빠져서 걱정스럽긴 한데 지금도 멋있어. 빠진 것도 이뻐. 역시 고영배 씨 정말. 아니 자기 자신도 그걸 아니까. 저 새치혀. 자기도 그걸 알더만. 셀카도 막 올리고. 셀카 좀 찍어봤습니다 오랜만에. 어? 아프다고 막 이렇게 이런 매력 이러면서 올리고 자기도 다 알더만. 아유, 그러면서 뭘 그게 고민이라고. 긍정적 마인드. 고민 해결. 알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커피 형님도 없는데 빈자리가 전혀 느껴지질 않아요. 아, 어떡하지? 그러니까, 커피 형님은 지금 듣고 계시나? 미국에서 지금 듣고 지금 공연 때문에 미국 가셨거든요. 그렇죠. 미국에서 만약에 듣고 계시다면 보내주세요. 평소에 그 형 이미지는 되게 챙겨서 들을 것 같고 하지만 내 말씀 절대 안 들어. 미국이 얼마나 좋은데? 미국 아, 그 문물에. 예, 네, 신나서 절대 안 들을 거예요. 미국 문명에 빠져서. 예. 네. 지금 또 몇 시쯤이죠? 몰라. 나도 모르겠어. 어쨌든 더 라디오 시즌 2 끝장 토론 오늘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의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생방송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는지. 짧은 건 샵 8000번. 네. 짧은 건 50원, 긴 건이 100원이 들고요. 문자 주셔도 되고 미니나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노래 한 곡 들으려고 합니다. 뭐야? 소라의 노래는 안 들을 거예요. 그럼 데자부. 데자부 듣자. 이제 요즘 잘 안 나오잖아. 아, 그쵸. 네, 한번 들을 때 됐어. 하지만 첫 곡이 제가 이미 골라왔기 때문에 이걸 들어야겠어요. 뭐요? 엘리 굴딩의 할렐루야? 아니야. 엘리 굴딩의 할렐루야가 어딨어? 아, 있을 수도 있지. Love me. 영어잖아 할렐루야. Love me like you do. 이 곡은 최유미님, 류지윤님 신청곡입니다. 발음 좀 잘해주세요. 네? 끝에 좀 이상하잖아요. Love me like you do. 푸른밤 종인입니다. 더 라디오 시즌2 함께하고 계세요. 앞서 들으신 노래는 엘리 골딩의 자 뭐요? 아니 그냥 자 왜? 아니 룰러 자 몇 센치인가 확인. Love me like you do. 아, 좋은 노래네요. 예, 예. 좋죠 너무. 진짜 종현 씨 때문에 왜요? 나 또 오늘 좋은 노래 하나. Love 하나. me like you do. 아 너무 좋아. 깜짝 놀랐네. 네. 가사는 모르지만 자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경계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네. 상황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예요? 아니 콧소리를 넣으라 그래. 아, 콧소리요. 지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자기야, 자기야. 너무 길어. 자기야. 야. 우리 만난 지 오늘이 150일째인데 오늘 뭐 할까? 와 오늘? 와 100일은 했고 200일도 곧인데 오늘은 그냥 조용히 넘어갈까? 그런 거 다 일일이 챙기는 커플이 더 오래 못 가더라고. 150일은 챙기면 헤어진다는 얘기가 있어.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자기야! 그런 게 어딨어! 아니, 우리가 150일이나 만났는데, 어? 나 오늘 샵에서 메이크업하고 이거 머리 가르마 바꾸고 다 하고 하는데 자기는 뭐야, 글쎄. 엊그제 입은 옷 저거 검은 거 저거 또 입고 오고 저거 큰 거 저거! 아니, 자기가 사준 거잖아. 자기가 사준 거니까 또 입었지. 그래도 난 자기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3개월 할부로 원피스도 질렀단 말이야. 원피스 이거. 근데 아유, 이게 뭐야. 아 너무 왠지 오늘따라 빛이 난다 했어. 아이고 뒤집어 놓으셨다 세상을. 너무 예쁘시다. 그래도 오늘 맛있는 거 먹자 그럼. 맛있는 거 200일 때 내가 진짜 제대로 챙길게. 그래 그럼 우리 근산대 가서 밥 먹자. 스카이 라운지? 그런데? 어? 케이크도 하고 케이크랑 이런 거. 아, 스카이 라운지? 아, 좀 비쌀 텐데. 아 왜? 아, 그 정도는 해야지. 난 자기 주려고 선물도 샀는데. 자기 저 설마 진짜 어? 아 대박. 혹시 선물 준비 안 한 거야? 선물 없어? 나 자기한테 선물 받은 거 찍어 올리려고 DSLR이랑 그 셀카 봉도 가져왔단 말이야. 선물 받은 거 찍어서 그 스토리에 올리려고 내가 다 가져왔단 말이야. 너무해 미워! 야 헤어져. 뭐? 뭐? 에? 뭐 DSLR? 뭐? 원피스? 네가 사고 싶어서 샀지. 내가 사랬냐? 아 200일도 아니고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나 간다. 연락하지 마. 차단. 자기야. 차단. 아 정말 힘드네요. 아 박미진님이 전원주 아줌마 같아요. 미진아 이런 전원주 아줌마가 어디 있어? 아니 자기야 근데 왜 이렇게 길어요? 아 콧소리 내는 사람도 이래요. 아 그래요? 나 자기야 아, 나 만약에 내가 연애를 하게 돼도 네. 금방 이 그 목소리 때문에 트라우마로 네. 자기야라는 호칭은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길게 빼는 분 못 만나봤구나. 네. 자기야 이렇게 길게 빼는 사람 있다고? 자기야 이렇게 바늘씩 올라가는 거야? 너무 좋잖아. 자기 반응씩 올라가는 정확히 오토튠 커플이에요. 그렇군요. 김혜림님, 아 지난주 질리는 와이프에 이어서 질리는 여자친구인가요? 제가 모든 역할을 좀 질리게 하죠. 문정선 씨는 쫑디가 여자친구 칭찬을 되게 로봇 같이 한다고 장선 씨 로봇 연기인 줄 알았다고. 정말 그냥 정말로 메소드 연기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여자친구가 이렇게 굴면 아, 그치. 이렇게밖에 칭찬이 안 나가요. 아 그치. 그 상황에 몰입을 해서 그런 연기를 해준 거군요. 맞아요. 근데 고급이네. 뭐 여자의 마음은 이해를 하겠어요. 뭐 이렇게 뭐 챙기고 싶은 뭐 그런 마음까지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오늘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이렇게 게 이렇게 티내는 건 좀 150일 챙겨야지. 그래요? 그녀가 원한다면. 어, 예. 그래서 안 챙겨요, 배우지. 계속 해봐요. 나 진짜 이해 못하겠어. 어, 이해를 못하겠다. 이 극 중에 종현 씨가 원망스럽네. 어, 그래요. 150일 원한다면 챙겨야지. 전 150일 안 챙겨봐서. 아, 그래? 모르겠어. 투투데이도 안 챙겨? 22일? 어. 고등학교 때나 챙기는 22일을요? 뭐라고? 지금 투투데이 비하하시는 거예요? 네. 저, 근데 그거는 사실 네. 그건 챙기면 깨지는 거예요. 아, 투투데이. 그래요? 전 중학교 때나 뭐 챙겨봤어요. 중학교 때? 네, 뭐 중학교 때 좀 놀았나 보다. 아, 좀 놀았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자, 어, 사연으로 돌아와서 사연이래. 그 어, 유난은 유난을 떨어 아, 뭐 이런 오늘, 단어에 오늘 단어 유난 떨다군요. 네, 이거를 오늘 한번 경계를 내려볼 텐데 유난 떤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난 떤다. 어, 일단 그 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똑같은 상황에 예를 네. 들어서 우리 나, 저랑 좀 종현 씨랑 같이 이렇게 있는데 같은 상황에 같은 옷을 입고 딱 있는데 나만 혼자 유난히 떨어 추워갖고 유난 떤다. 덜덜덜 덜덜 떤다. 네. 아, 뭐 대단한 말 하는 줄 알았네. 지만 추워갖고 아, 덜덜 그 떤다는 게 네. 덜덜덜 떤다. 어, 뭘 떤다. 그렇게 유난을 떨어? 아, 유난을 그러면 추워? 그런 식으로? 아니, 알겠어요. 뭐 비슷한 거죠. 네. 똑같은 상황인데 한 명만 또 격하게 반응을 한다. 이 뜻이 아니겠죠? 어, 그건 아니겠지. 예, 아니겠죠. 그렇게 유난 떤다. 예민한 척하고 막 소중한 척하고 막 오버하고 막 우리가 동시에 공감할 수 있는 예시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뭐죠? 가수. 가수가? 뭐 공연이나 콘서트 앞두고 되게 유난 떠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 어떤 유죠? 혼자 세상 예민하고. 혼자 세상 못 관리하고. 어. 필담하고 필담. 필담? 필담. 갑자기 써서 얘기하는 거. 영배 씨 하는데 말로 안 하고 글로 써. 영배 씨 해서 보여줘. 나 물 좀 써서 보여주고.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자연스러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아,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사실 뭐 저는 그런 관리야 뭐 병적인 그런 관리가 상당히 프로페셔널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 필담 수준도? 어, 그래도 이게 뭐 또 어떻게 보면 어느 사람 입장에서 유난 떠는 걸로 보일 수도 있죠. 아니면 그런 있잖아요. 목 푸는 것도 가수들은 네네. 유난인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긴장되고 목을 꼭 풀어야 되는 뭐 그것도 있을 수 있긴 그쵸, 한데 그쵸. 그래도 같이 쓰는 대기실인데 그 저기 예를 들어 MBC면 MBC 문 밖에까지 들릴 정도로 두성으로 두성 막 득음을 하시겠다며 그렇지 지금 대기실에서 득음을 하시 그리고 이거잖아요 혀 이거 뚜루루루 아. 하는 거 어, 그리고 너무 크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루 종일이라고 어. 그런 거?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 뭔가 남에게 피해를 줄 만큼의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 같은 상황인데 혼자만 너무 맞아요 그거 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못 풀어야 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엔 유난 유난 떤다. 야,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대부분 예민하게 굴 때인 것 같아요. 그냥 예민하게 굴 때. 뭔가 막 뭐 어제도 했고 그저께도 했고 뭐 며칠 전에도 똑같은 상황에 항상 익숙하게 해왔던 건데 갑자기 오늘 왜 이렇게 물이 뜨거워? 어. 오늘 왜 이렇게 뭐 오늘 뭐가 뭐 왜 이렇게 팬이 안 나? 어. 뭐 이러고 뭐 항상 있었던 건데 늘 종현 씨가 작가님한테 하는 행동들이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네. 팬 잘만 나오는데. 항상 이렇게 텀블러에 이렇게 물 갖다 주시면 먹고 아 뭐 씨발 씨발 막 이러면서 제가요. 뭐요 그게 뭐, 저보다 나이가 몇이나 많으신 분인데 제가 어떻게 드려요? 아니겠죠, 예. 어쨌든 예. 그런 식으로 똑같은 상황이 항상 매일매일 주어졌는데 오늘따라 좀 유난히 예민하게 구는. 그쵸, 유난 그걸 떤다. 유난 떤다. 라고 할 것 같아요. 또 하나 생각났어요. 육아가 진짜 유난의 끝이에요. 뭐예요? 육아. 애기 키우다 보면 진짜 섬세해지고 예민해져요. 종현 씨 말처럼 예민하다는 비슷한 거긴 한데 네. 작은 거 하나까지 되게 얽매이게 되고 막 우리 애기 만지는데 네. 손 안 씻으면 계속 손만 이렇게 보게 되고 그것도 얘기를 못 하겠고 얘 말 못 하고 얘기하면 유난 떤다 유난 떤다 얘기 드는 거지. 밖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만지면 어 잠깐만 손 씻고 잠깐만 여기 세정제야 이걸로 씻어야 돼? 그냥 비누 말고 그치. 저쪽에 가면 그 애기 만질 때 닦는 손비누 따로 있으니까 그걸로 이런 거 유난 떨게 되지 근데 뭐 그런 유난은 너무 뭐랄까 어우 유난 떤다 떨어 하면서도 이렇게 나도 손 씻게 되고 어쩔 수 없지 당연한 거니까 그건 유난 떠는 게 어 제가 지금 아기를 키우고 있어서 그런가 아기를 키우고 있는 모든 과정들은 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기 없는 집에서 보기에는 네. 다 유난처럼 보일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하도 소중하니까 관심의 크기의 차이인가 유난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쁜 짓에서 좋아하는 것도 그런 게 어제부터 네. 저희 딸이 이유식을 이제 처음 먹기 시작했어요. 항상 이제 모유만 먹다가 네네. 처음으로 숟가락으로 이렇게 쌀, 죽 같은 걸 먹은 거야. 네. 근데 그게 뭐 숟가락으로 이렇게 쭉 먹는 거 되게 흔한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나랑 우리 와이프는 미치는 거야. 막. 막 너무 경이롭다며 세상에 숟가락을 영상 동영상 동영상 막 찍고 네네. 이거 난 생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본능적으로 받아 먹지 마 얘 천재인가봐 막 이러면서 아니 숟가락에 그 이유식을 먹은 게 그게 막 본능적으로 먹은 게 그게 천재인 것 같아요? 그때 막 못 먹는 애들도 있다던데 잘 받아 먹어 어떡해 막 이러면서 맞아, 그럴 수 있죠. 그렇게 그런 게 유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박미리님. 굉장히 서두르는 분이네요. 박미리. 카페 가면 박미리 이름 가지고 네. 지금 이름 개그 하신 거죠? 아, 서두른다고. 서둘러 보내. 첫 사연이잖아. 미리미리 박미리님. 서둘러. 네. 카페 가면 서둘러 씨. 카페 가면 줄 엄청 길게 서 있는데 커스텀 엄청 넣어서 주문하시는 커스텀. 분들. 샷 1.5샷 우유 거품 많이 이런 거 개인 취향이긴 한데 바쁠 땐 유난 떠는 걸로 보여요 하셨습니다. 뒤에서 줄 서 있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네. 정소연 씨는 주위 사람들이 거부감 느끼면 유난. 아 그냥 뭐든 상관없이 네. 주변에서 좀 거부감 느끼면은 유난이다. 그럴 수 있어요. 맞아. 거부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정리할까요? 네. 제가 커피 형님 없어요. 커피 형님 없으니까. 아, 그러고 보니 정리할 사람이었구나. 그 부담감이 바로 이제 명배 씨에게. 자, 유난 떤다. 오늘의 유난을 떤다. 주변 사람이 거부감을 느낄 정도로 내가 예민하게 굴 때. 좋았어요. 자기야 유난 떨지마 좋았어 톤으로 유난 떨지마 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2부 마무리하고요 3부에서 이어갈게요 노래는요 커피소년의 장가갈 수 있을까 야 내가 여기 있는데 커피소년 들어? 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들으면서 2부 마무리할게요 광고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장가갈 수 있을까 장가갈 수 있을까 올해도 가는데 누굴 만난다는 건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아재 널 보며 푸른밤 종현입니다. 소란의 고영배 씨와 함께 더 라디오 시즌 2 진행하고 있어요. 네. 3부 시작했죠. 네. 오랜만에 둘이 하니까 좋다. 우리 둘이 뭐 했었죠? 둘이 한 적 있나요? 없나? 둘이 하지 않았었나? 아니 오랜만이라고 했으면 본인은 기억에 있으니까 오랜만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네 이 사람이 방송에서 지원해서 죄송합니다 8634님 이제 영배타임 나오는 건가요? 오프닝 때부터 기대하고 있었어요 저는 기대하고 있었어요 영배타임 오늘 있어요? 나 사실 매일 너무 힘들었어 매주 왜요? 커피타임 왜 커피타임만 하고 영배타임 없나? 이때쯤에 사실 영배씨가 커피타임 It's coffee, coffee time 이렇게 좀 근데 나 맨날 그거 할 때마다 네. 열받는데 한 거야 네. 박탈감을 느끼면서 네. 그래서 오늘은 영배 타임. It's 영배 타임. 오늘 톤이 좀 달라요? 예예. 뭐죠? 영배 타임. 영배. It's 영배. 밴딩 예. 있군요. 테노토라고 하죠. 꾹꾹 음을 눌러줘야 됩니다. It's 영배 타임. 영배 타임. 예. 홍대에서 가장 핫한 밴드 노래 좀 준비했습니다. 누굴까요? 예, 이 코너에서 드디어 혁우. 핫한 밴드 혁우. 장난쳐요? 핫한 밴드. 10cm? 혁오는 되게 떠오르는 혜성 같은 밴드고요. 10cm는 한물간 밴드라고 해서 핫한 밴드. H.O.T.한 밴드. 바로 소란의 벚꽃이 내린다. 정말 이 노래는 아까 코너 시작할 때도 얘기했는데. 아 근데 나 순간적으로 나도 지긋지긋하다는 생각 약간 들었어. 아, 그래. 지난번 1주년 때도 부르고 수년년에도 얘기하고. 정말 네. 뗄래 뗄 수 없는 곡. 아 그렇죠. 푸른 밤 하면 떠오르는 그 노래 네. 벚꽃이 내린다 준비했습니다. 먼저 가사를 들려주시죠. 계절이 지나 널 잊는다면 메마른 꽃잎들은 남을 텐데 벚꽃이 내린다 눈물을 지운다 이렇게라도 너를 잊는다. 벚꽃이 내린다 오랜 시간을 들여서 바라본다 조용한 내려앉는 소리 가슴이 아린다. 오 영배 씨, 네 목소리 좋은데요? 고맙습니다. 어 항상 저 사실 네. 웃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말 시작 딱 하는데 계절이 지나 딱 오 너무 네. 좋은 거예요. 사실은 원래 제 목소리 이래요. 네. 종현 씨랑 방송하고 나서 저렇게 정말 그 목소리를 계속 하신다면 푸른 밤에서는 잘리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 재고 재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니, 사실 그 톤이 아니잖아요. 다시 한 번씩 좀 더 올라 이렇게 해주잖아요. 네. 어, 막 저도 오랜만에 이 목소리를 하니까 네네. 원래는 제가 처음에 라디오 시작할 땐 진짜 이렇게 했었어요. 아 정말요? 네, 그 처음에 시작했던 프로그램도 아 제가 맨 처음에 라디오 고정 게스트 시작한 프로그램도 밤 12시 프로그램이었어요. 영화 배우 최강희 씨가 하던. 네네네네. 그땐 정말 그런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그 목소리 하다가 낮에 프로에 갔더니 뭐라고 하시더라고. 그 톤으로 하지 말라고. 네. 그래서 올라오고 나니까 내려갈 수가 없더라고. 역시 사람은 높은 곳으로 오면 내려갈 수가 없어. 그나저나 목소리도 똑같아. 가사를 읽다 보니 가사가 너무 좋으니까 나도 모르게 몰입을 해서 사실 목소리 이렇게 된 거예요. 어, 가사 누가 썼죠? 제가요. 극찬한 그 가사 작사가가 누구라고요? 고영자 배자 고영배 예, 예. 어... 이 노래를 그 뭐 비하인드를 말씀드리자면 네. 제가 여의도에 살았잖아요. 그렇죠. 여의도 하면 또 사실 벚꽃이 많고 제가 살았던 아파트 단지에도 막 벚꽃나무들이 있었어요. 저희 아파트에 있는 벤치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정말 흐드러진 벚꽃 이렇게 네. 그리고 되게 무심하게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아파트단지 고양이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사실 고양이를 보면서 아 되게 모든 게 다 이질적이기도 하고 되게 잘 어울리기도 했던 이 풍경을 바라보면서 썼던 가사예요. 그렇군요. 이 곡은 거의 유일하게 가사를 먼저 썼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에다가 노래를 입혔어요. 그러면 좀 이 가슴이 아린다 이 부분을 오늘 또 볼 거잖아요. 경계를 네. 나눠볼 거잖아요. 영배 타임에서 가슴이 아린다. 이거 가슴이 아린다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겠네요. 뭐 뜻은 뭐 생각해 나누기 사전에 나와 있는 거지만 저는 이때 쓸 때 제 마음은 아 마음이 너무 아프다 못해 이렇게 막 팔 저리듯이 다리 저리듯이 가슴이 아리는 그런 거죠. 정말로 이게 심리적인 건데 정말로 육체적으로도 통증이 느껴질 정도. 그럴 정도로 네. 마음이 너무 아프다 못해 가슴이 저리에 느껴지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요? 아린다라는 상황. 아, 뭐 제일 사실... 그럴 때는 아무래도 이별이겠죠. 너무, 이별하고 그 사람이 너무 그립고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플 때 눈물이 날 정도로 멍하니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시죠? 그 눈물이 줄줄 흐르는 게 아니라 왠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표정으로 눈물을 짜지 않아도 그치. 그냥 똑 떨어지는 쭉 오는 거. 쭉 올 때 그냥 눈물이 툭 떨어지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눈물이라는 게 표정 어떻게, 변화는 없고 네,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수분이 얼굴에서 나오지? 어, 너무 듣고 보니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뭐 콧물, 막 침 이런 거는 뭐 상황이 오면 그럴 수 있는데 눈물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 때 있어. 어, 표정 변화 하나도 없이 눈물이 똑 떨어질 때 맞아요. 그럴 때 가슴 근데 아린다가 두 개 있어요. 그런 기분 종현 씨는 혹시 모르세요? 어, 이 사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생각만 해도 네. 진짜 막 가슴이 설레다 못해 아려. 아 심각하게 좋아서? 너무 좋아서. 이 기분 혹시 모르세요? 알죠. 난 사실 그럴 때가 더 많았어요. 누군가를 생각하면 정말 너무 감정이 극을 달릴 때 그치. 아려지는 그게 오히려 말이 된다. 슬프건 좋건 너무 그게 끝으로 가면 아려 마음이 저는 그런 생각에서 가사를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좀 있네요. 그 아리다라는 거. 이구이님, 짝사랑은 짝사랑하는 남자애가 여자친구 생겼다고 자랑했을 때. 어! 이거 진짜 아리겠다. 내가 너무 좋아해 이 사람을. 네네. 이 사람이 아,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같이 웃고 있는데 가슴이 찡.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아이를 좋아하는 감정을 이 아이도 느끼고 있는데 그 대상이 내가 아닌 거야. 이 얼마나. 너도 지금 다른 사람 향해 나처럼 마음이 이렇니? 너무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을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을. 만화책 H2 아세요? 몰라요. 그 아다치 미츠루라는 일본 작가의 작품들 중에 네네. H2 뭐 러프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아마 종현 씨 진짜 좋아할 거예요. 좀 옛날 작품들 아마 모르실 텐데. 그런 감성적인. 계속 아려. 보고 있으면 그런 우리가 지금 말한 이런 삼각관계가 주된 스토리인데요. 그렇군요. 진선이님, 저는. 이거 진짜 아릴 수 있죠. 나 지금 예독하고 아렸다 지금 순간적으로. 나도. 먹고 싶은 게 눈앞에 있는데 다이어트 때문에 못 먹을 때 가슴이 아리던데. 아 이거 진짜 가슴이 아리죠. 그리고 침샘도 아려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위장도 아려. 전체적으로 아려. 이거 이렇게 아려. 그리고 입으로는 먹고 싶. 정말 아리다는 거 정말 느끼네요. 1312님 가슴이 아리다는 걸 표현을 못 하겠어서 토할 것 같다고 말했던 기억이 많아요. 맞아요. 아 이렇게 또 뭔가 그 가슴 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쪽인 거죠. 이런 거지. 아까 말한 것처럼 짝사랑하는 여자친구 막 감성적인 이런 상황에 내 가슴이 너무 아려요. 네. 근데 그냥 내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 나 뭐 가슴이 너무 아려 이렇게 말하는 거 좀 억울하드니까 아 몰라 나 좀 토할 것 같아 기분 이상해 막 이렇게 말했다 이런 얘기 아닐까? 그런 식으로도 돌려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저처럼 이제 뭐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이 풍부한 사람들은 네. 가슴이 아린다는 표현 쓰기도 하지만요. 예 알겠습니다. 고영배 씨 작사가 예, 고영배 씨와 예 그게 접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리다 이제 슬슬 정리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영배 타임. 예, 영배 타임. 정리 이거 너 어떻게 하지? 어렵죠. 아, 그럼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극으로 간 것. 좋건 안 좋건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렇건 너무 슬퍼서 그렇건 끝까지 갔을 때 마음이 아리는 거. 그리고 더불어 너무 배고플 때 못 먹을 때. 네, 속이 아린 거. 예. 위장약 드셔야겠죠. 그렇게. 네. 아리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은 좀 진지하네 또. 아니 뭐 위장약이 진지한 거였어요. 아, 되게 진지했는데. 알겠습니다. 아닐 수 있어요, 우리. 자. 좋네요. 가사 이렇게 소란 작사가분 직접 그래요. 내시고 이런 시간 계속 가졌으면 좋겠어요. 매주 소란의 훌륭한 곡들 많으니까요. 아, 왜 다음 주엔 또 커피 타임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 벌써 그 시간 나네. 해 보니까 안 되겠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시간이 다 정해져 있는 거니까 다음 주에도 함께 하시니까. 아, 난 데자부 가사도 몇 주 했으면 좋겠어요. 몇 주나요? 네. 한 주잖아요. 지치지 않아로. 지치지 않아. 진짜 네. 나는 그날 이후로 계속 그 들을 때마다 새롭게 놀래. 얘는 진짜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건지. 노래 좀 이렇게 들어요. 노래 들을게요. 네, 들을 소란. 우리 그 들어? 네, 소란의 노래. 데자부 뭐? 데자부 들을까요? 데자부 듣자. 아이든데 소란의 노래 들을 거예요. 그래요. 자, 금방 벚꽃이 내린다 가사 함께 봤으니까 이 노래 네. 듣겠습니다. 벚꽃이 내린다 내 눈앞이 분홍으로 물들어간다 아련한 아름다운 풍경이 맘을 적신다 눈물이 흐른다 이 슬픔은 또 말없이 날 찾아온다 가여운 고양이는 쉴 곳을 잃어 소란의 벚꽃이 내린다 듣고 오셨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뭐 누워서 썼는데 이렇네요 노래가. 누워서 썼다고요? 네 그냥 누워가지고 흥얼흥얼 그냥 쓴 거예요. 기가 막히네요. 이런 거는 인정 이런 거 한 50개 있어요 집에. 왜 안 풀고 뭐해요? 내 성에 안 차. 성에 안 차. 알겠습니다. 자 이제 끝장 토론으로 들어가 봐야겠어요. 농담이에요. 예. 자 오늘 안건이죠. 영배 네. vs 종현. 단둘이야? 네.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게 될 거라고 해서 이렇게 한 건가? 소문과 뒷담화에 대한 안건인데 이건 오늘 방송 중에 결과를 낸다고 하던데 맞죠? 작가님. 아 그래 바로? 네 방송 중에. 어차피 바로. 길게 받으면 내가 무조건 지니까. 문자로만 결과를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안건 만나보시죠. 누군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들리면 확인된 바가 아니니까 우리 뒷얘기하지 말자라고 단칼에 자르는 듯 하나 궁금한 건 못 참아서 뒷조사하는 영배. 사람 시켜서. 누군가에 대한 뒷담화 같은 건 제일 먼저 나서서 하고 걱정하는 척 톡으로 여기저기 막 돌려서 소문내는 종현. 밸런스 맞다. 이게 무슨 밸런스가 맞아요. 최악의 남자인데 최악의 남자. 저는 막 이제 막 이런저런 소문 들리고 막 얘기하고 그러면 야 하지마. 확인된 거 아니고 우리 이런 얘기 하지 말자. 나 이런 거 제일 싫어해. 이렇게 하고 속으로 궁금하니까 조심스럽게 혼자서 이렇게 인터넷을 조금 찾아보고 아니 사람 시키고 막 풀어 막 사람 흥신소 찾아가고 불법 흥신소 같은 데 찾아가고 막 요런 저 그런 영배와 너무 안 좋다 이건 근데 종현 씨는 제가 진짜 제일 극혐 극혐 종현 극혐 종현 종현 씨는 누군가에 대해서 막 진짜 막 맨날 네. 저랑 둘이 있으면 커피용 요 아까 노래 나갈 때 한 것처럼 계속 하고 무슨 소리예요 그게 어쨌든 그리고 커피용 이랬으면 막 제 욕을 막 하고 그러면서 막 그러고서 막 걱정하고 근데 영병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막 이러면서 얘기한 다음에 그때 생산된 루머를 다른 사람들에게 카톡으로 막 톡으로 막 와 진짜 극혐이다 극혐 네. 요런 종현 극혐 종현 둘 중에 누가 더 싫은지를 누가 더 싫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이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오늘 문자로만 받아요. 네, 문자로만 받습니다. 자, 8497님. 와, 진짜 쫑디 최악이다. 비교가 안 되는데요. 네. 아, 이건 진짜 너무 최악이죠. 만약에 핵 노답이다. 핵 노답. 만약에 이랬는데도 제가 더 싫다는 문자가 많이 오면 저는 다음 주에 건의하겠습니다. 아, 싫을 수 있죠, 근데. 이 코너 그만하죠. 아, 싫을 수 있죠. 싫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뒷조사하는 거 싫어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앞에서는 그래, 영배 씨는 어떤 편이세요? 본인은 평소에는 근데 좀 솔직히 좀 비슷해요. 겉으로는 막 그래도 그런 얘기 하지 말자 막 이래놓고 네네. 되게 궁금해하긴 해. 혼자 막 금융권 막. 금융권 그 뒷얘기들 막 혼자 찾아보고 라시 말 찾아보고 라시 G 예. G 알파벳 G 예. G 래시 이런 걸 좀 찾아보고 그런 것들. 근데 아마 그거를 뭐 솔직히 누가 그렇다고 저는 막 다 소문내고 이렇게 얘기 안 하겠지만 근데 얘기 안 하려고 신경을 쓰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이 느끼기에는 얘기 안 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 저도 그렇거든요. 맞아. 내가 나를 생각해보면 분명 저도 남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남들이 내 얘기해서 내가 피해본 적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뭐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막 그 뭐랄까 침묵으로 일관하며 그런 것들에 동조했을 수도 있죠. 맞아. 그런 소문과 솔직히 남 얘기하는 거 있어서 세상 그 누가 떳떳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종현 씨 말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암묵적인 동의만 했어도 그건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자체가 동의였던 걸 수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아는데 그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라도 얘기를 아니던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아닌데 뭐 이러면서 맞아요. 누구도 안 할 수 없죠. 754님 둘 다 최악인데 그나마 나은 빵배한테 한 표. 선생님 저한테 투표를 하시면 제가 더 싫은 겁니다. 754번 쓰시는 분. 네 그렇게 얘기했죠. 더 싫은 사람한테 지금 헛표가 나한테 왔어요. 이러면 내가 진다고. 아 빵배한테 한 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둘 다 최악인데 그나마 나은 빵배가 더 싫어요. 이렇게 보내시고 이상하네. 0610님 그냥 둘 다 모른 척하고 살게요. 인생은 혼자 사는 겁니다. 하셨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술자리나 뭐 막 재밌게 막 얘기하는 자리에서 막 누구 흉 보면서 그냥 막 장난삼아 걔는 그게서 이상하다니까 막 우리 흉 보는데 너무 막 자기만 무슨 성인인 것처럼 저런 사람 얘기하는 거 저런 남 얘기하는 저런 사람 딱지세기야 이러고 있으면 그것도 싫어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살면서 남 얘기를 전혀 안 할 순 없을 거예요. 맞아. 그래도 약간 웃으면서 동조라도 맞아 진짜 웃겠지 이런 식으로라도 하게 되지 사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뭐 남 얘기 이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8849번님은요 저는 뒷조사해서 알려고 하는 영배씨가 조금은 더 싫어요.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지만 이런 분이 계시네요. 그러니까 어쨌건 둘 다 싫다는 거예요.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막 그냥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 같이 받아들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냥 편하게 남들 그냥 남 얘기하는 자리에서는 막 하는 걸로 종현 씨 캐릭터를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맞아. 4507님 쫑디 행여나 그러지 마요. 안 그래요, 저. 오늘은 그렇게 연기하지 않으셔도 빵배님이 이기실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아, 저 정말 이런 사람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얘기했죠? 핵노답. 극혐. 제가 보기에도 종현 씨는 남 얘기 잘 안 하긴 해요. 네, 전 제 얘기도 잘 안 하는 사람인데요. 뭐. 맞아. 남 얘기도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것 같고 혹시 다른 사람들이 좀 그 사람에 대해 잘못된 얘기할 때 정정해주는 것만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정정도 하는군요. 뭐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면 어? 그거 아니던데? 아니던데? 뭐 이 정도만 본 것 같아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저 지금 300분 넘게 투표에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결과 나왔나요? 아직 아니야? 아직 확실히 나오진 않았는데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결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는요. 조은의 안 되겠니? 이 곡은 임규엽님 신청곡입니다. 조은의 안 되겠니 들으셨습니다. 안 되겠니 이 노래 아니잖아요. 그 노래 아니잖아요. 아니다. 그리워 난 네가 이 노래인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오, 잘한다. 다음 노래인데. 예, 예. 자 오늘 400분 넘게 지금 투표를 주셨어요. 네. 오. 근데 지금 네. 투표를 이해 못하시고 더 나은 사람을 보내준 분들도 좀 계시대요. 지금은 더 싫은 사람 투표해달라고 한 거였는데 네네네네. 그렇게 해서 받은 득표율이 지금 네. 대략 종현 씨가 더 싫다 하시는 분이 62%. 제가 38%입니다. 전 인정합니다. 이게 솔직히 그렇지. 내가 봐도 너무 싫어, 내가. 내가 스스로가 너무 싫어. 그러니까. 근데 다시 태어나고 싶을 정도. 저희 둘이 약간 서로 깜짝 놀란 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노래 나가는 동안 아예 솔직히 남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말하면서 남 얘기 한 네 명 정도? 네. 남 얘기 누구 누구 얘기했죠? 이런저런 사람들 얘기. 고영배 씨가 네. 커피 형님 그립다. 예, 네. 그립다. 뭐 이런 것들. 그립다 얘기. 너무너무 그립다. 네 명 정도. 2422님. 오늘은 쫑디가 더 조금 더 싫어요. 미안해요. 하셨습니다. 이해해요. 6010번님도 둘 다 밉지만 쫑디가 더 밉네요. 두 번 배신당한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제가 싫을 수밖에 없는 안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62%밖에 안 나왔다는 건 완패를 해도 정말 괜찮을 이상함이 네. 없을 만한 안건이었는데 내가 너무 높아 생각보다. 네. 고영배 씨는 거의 10명 중 4명이 싫다. 그런 뭔들 종현이 있으면 뭔들. 네, 예, 예. 어떠셨어요 오늘? 커피 형님 없이. 근데 우리 아까 노래 나갈 때 얘기했지만 난자리는 역시 티가 난다. 진짜요? 허전하고 허전해요. 보고 싶고. 뭔가 이렇게 정리를 빡빡빡 해주시고 갑자기 중간중간 튀어 탁 끼어들면서 정리를 해주시고 이런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있어요. 그의 일방통행이 그립다. 자기 마음대로 진행하는. 맞아요. 우리 얘기 듣지도 않는 그게 그리워질 줄은 몰랐어요. 다음 주에 또 돌아오시니까. 네. 네. 다음 주에 함께하고요. 네. 영배 씨 오늘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오늘의 그러게요.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처뿐이네요. 왜 이겼는데 왜? 너무 높아. 40%. 자, 축하드려요. 나팔 소리 나오네요. 평소에 잘 안 하던 예. BGM까지 이렇게. BGM이야 이거? 이런 노래도 한번 해보는 거죠. 너무 안 어울리는데요. 네. 자, 축하드리고 노래 네. 들으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만나는 날이 며칠이에요? 다음 주 화요일이요. 다음 주 화요일 며칠이죠? 3월 며칠이죠? 3월 며칠이죠? 왜요? 한 대충 며칠쯤 돼요? 뭐 홍보하게요? 신곡이 나올 때쯤인가 아닌가 싶어요. 5일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예. 5일날 나오신다고요? 예, 그날 나오고 싶다. 알겠습니다. 예. 3월 4일이라 네. 나 정말 미치겠네. 음원 공개하는 날 무조건 틀어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꾸 생각나. 윤상의 날 위로하려거든 들으면서 네. 영배 씨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다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너의 웃음에 기대고 너의 슬픔에 같이 슬퍼할 때도 있었다. 너의 목소리에 두 눈을 감으면 너는 늘 내 옆자리였다. 너는 내가 보이지 않았고 나는 늘 네가 보였다. 날 외면하는 모습마저도 좋았다. 넌 서운함이 아닌 고마움이었다. 내 모습의 반대편에라도 서 있어줘서 고마웠다. 무언의 위로가 돼주어 고마웠다. 난 그저 네가 더 반짝거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두워진 밤에도 멀리서라도 널 볼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김민지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김민지님이 신청하신 성시경의 태양계였습니다. 이 노래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가사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김채희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건 참 부러운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그쵸, 부럽다. 근데 김채희님도 생각해보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만으로도 나에게 큰 힘을 주고 항상 눈 떴을 때 와, 그 사람이 그 존재가 있어서 나에게 큰 힘을 줘, 행복함을 줘, 이런 감정을 못 느끼더라도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갑자기 사라지면 김채희님이 너무 힘들 존재들 생각해보세요. 그 존재가 힘을 주는 존재들일 겁니다. 없어지면 빈자리를 느끼죠. 하지만 항상 있을 때 고마움을 느끼긴 힘들어요.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존재만으로도 힘을 주는 것들. 자, 사연 좀 더 보죠. 이정희님, 미국 동부에서 보내요. 쫑디 제 사연 꼭 소개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눈이 와서 그런지 자꾸 연결이 끊어져서 이게 벌써 세 번째 쓰는 거거든요. 난 의지의 한국인이니까요. 여긴 이른 아침부터 몇 시간째 계속 눈이 내리고 있어요. 덕분에 큰아이의 학교는 또 캔슬됐네요. 오늘따라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보내주셨습니다. 멀리서도 푸른밤 함께 해주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눈이 참 많이 내리고 있다고 하시는데 혹시나 다른 피해가 없길 바라고요. 학교가 캔슬될 정도면 정말 많이 온 걸 텐데 건강 그리고 이것저것 안전사고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346님, 부모님이 맞벌이 하셔서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랐어요. 오늘 대학교 입학식이었는데 유치원 입학부터 대학 입학까지 보신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이제 시집 가는 것만 보면 된다고 하시네요 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시집 간 거 보면 또 손주. 손주네요. 손주가 자식 나는 것도 봐야죠. 어쨌든 오래오래 좋은 시간 함께하신 할머니, 할아버지이신데 잘 챙겨주시고요. 얼마나 눈물 나겠어요, 진짜. 정말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 챙겨드리십시오. 효도하세요. 0956님. 밤늦게 갑자기 일하러 가는 남친 따라서 지금 고속도로 위에 있어요. 본인 덩치보다 몇십 배는 큰 덤프트럭을 고치느라 뛰어다니는 모습 안쓰럽네요. 지금 추운데 밖에서 일하는 남친 응원 좀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수리 하시나 봐요. 그래요.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하십니다.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남자친구분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이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우리 씁쓸. 7010님 쫑디 저 오늘 편의점 알바 이틀째입니다. 제가 알바 겨우 이틀하고 깨달은 사실은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내일은 계산 실수 안 하길 빌어주세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거 정말 절실히 느끼죠. 쉬운 일은 없다는 것. 그래요. 뭐 일을 처음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죠. 없기 힘들죠. 내일은 오늘 있었던 실수나 뭐 그런 것들 반복 안 하시길 바라고요. 계산 실수 이거 예민한 부분이어서 꼭 내일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5023님. 저 오늘 면접 보러 갔다가 당장 아침부터 출근해요. 얼떨떨하고 걱정도 되지만 참 좋네요. 축하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면접 보러 갔다가 당장 아침에 출근하는 경우 정말 뭐랄까 인연 아닐까요? 그 회사랑? 그래요. 좋은 회사 좋은 인연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뭐 어느 직장이고 근무 환경 어떻고 그런 건 전혀 모르지만 5023님도 원하시는 곳에 가서 면접 보신 것일 테니까 화이팅 하십시오. 내일부터. 7641님 쫑디 요즘 공부도 해야 되고 바리스타도 해야 되고 댄스 동아리도 챙겨야 되고 너무 할 일이 많아 고민이에요. 다른 분들 여러 가지 일로 일 멀티로 다 하시나요? 저는 이걸 하면 다른 게 신경 쓰이는데 다 잘하려고 하는 욕심은 또 커서 놓지도 못하고 이러다가 진로 못 찾고 헤매다가 이도 저도 아니게 될 것 같아서 두렵네요 하셨습니다. 학생분인 것 같아요. 댄스 동아리, 공부, 바리스타 이런 것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글쎄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요 전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다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가능한 부분들 최대한 다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잠이 많이 줄었고 사실 그러니까 나의 무언가를 좀 포기를 하면서 하고 싶은 것들을 위해 투자라는 거 이건 너무 즐겁잖아요 사실. 7641님도 잘 결정을 하셔야겠지만 좋아하는 것 놓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이도저도 아니게 될 것 같아서 걱정하는 거 모두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걱정도 분명히 갖고 계셔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좋아하는 걸 포기하시진 않으셨으면 해요. 노래 듣겠습니다. 에드 시런의 I See Fire. 이 곡은 이슬기님 신청곡이고요. 페일 그레이의 오래 달리기 두 곡 듣겠습니다. Oh, miss the eye of the mountain below. Keep careful watch of my brother's souls. And should the sky be filled with fire and smoke, keep watching over during sun. 갑자기 시작돼 버렸지. 힘들고 길고 재미없는 레이스 한 번지. 오늘 방백 화살나무 손택수. 언뜻 내민 촉들은 바깥을 향해 기세좋게 뻗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제사를 관통하여 자신을 명중시키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모여들고 있는 가지들. 자신의 몸속에 관역을 갖고 산다. 살아갈수록 중심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동심원. 나이테를 품고 산다. 가장 먼 목표물은 언제나 내 안에 있었으니 어디로도 날아가지 못하는 시윗줄처럼 팽팽하게 당겨진 산길 위에서. 이제 곧 신학기가 시작되고 또 새봄이 와서 꽃도 피고 새도 날고 뭐 그런 시즌이 오겠죠. 기분이 약간씩 들뜨기도 하실 테고 또 학생들은 약간의 긴장감으로 몸도 마음도 팽팽해지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일이 다 그렇듯이 몸과 마음이 긴장해 있으면요 뭔가 예민해지고 다른 사람과의 트러블도 더 늘어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남을 향해 있는 화살의 촉각은 항상 나 자신을 향해 돌아와서 내 심장을 겨눌 수 있는 법이니까요. 위험한 무기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나이테가 커지듯이 나의 관역도 커져서 남을 향해 쏜 화살이 나를 맞출 확률도 높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의 화살을 쏘고 나면 그 화살은 허공에서 돌고 도는 법이니까요. 오늘 끝곡 더 버브 파이프의 더 프레시맨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I was young and